조명 후회 하고 있지. 너에게 남긴 상처들 멈추지 않는 시간은 너무 차갑기만 해. 반가워 오랜만이군. 조금 어색하지만 진군. 이렇게 얘길 꺼내. 왠지 특별한 밤 텅 빈 카페 향이 그윽할 앞에. 오늘은 좀 싱거운 것 같네. 창밖엔 비비비가 내리고 숨죽이듯 아련한 안개. 새삼스레 잠 못 드는 밤이야. 줄어든 연필심과 시든 많은 어두운 이 밤에 Radio 세모성 도레미 파솔소. 그러게 이제 여기에 나 홀로 오늘따라 오늘따라 내 머리 위로 너는 날아다니고 너를 따라서 자유롭게 월월 날아다니죠. 멋진 날개를 달고 널 만날 수 있다면 I can do that that do that that do that do that do do that that. 반복해 잠 못 드는 밤 밤 미련한 맘 모두 다 지워볼까 해. 흐르는 정적 찬바람 솔솔 더운 반복되는 난 밤마다 오늘따라 맘구석에 박혀버린 가시 메일 흐리멍텅한 날씨 휴대폰 통화 기록은 찾아 발신. I'm a bright 무쇠 팔 무쇠 다리 아무 흔적 없이 떠나가라. 불면에 잠 설치다 흐른 거친 땀에 이런 내 자신이 놀라워. 침을 쏘고 죽은 벌과 플라워 오늘따라 오늘